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본어를 공부해 보시죠. 오늘은 제18과입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은 미치니 마요떼 시마이마시다. 길을 헤매게 돼버렸습니다. 입니다.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친구인 사쿠라, 로드리고와 함께 서점에 간 안나는 서점에서 나온 뒤 친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안나는 전화로 사쿠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제18과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道に迷ってしまいました. 길을 헤매게 돼버렸습니다. もしもし, 사쿠라さん, 助けてください. 道に迷ってしまいました. 今どこ? 目の前に郵便局があります. わかった. そこにいて.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もしもし, 사쿠라さん, 助けてください. 道に迷ってしまいました. 今どこ? 目の前に郵便局があります. わかった. そこにいて. 대화 내용을 설명드리죠. 안나가 사쿠라에게 말했습니다. 모시모시, 사쿠라쌈. 여보세요, 사쿠라씨, 란 뜻인데요. 모시모시는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상대방을 부르는 말입니다. 사쿠라쌈은 사쿠라씨라고 부르는 말이죠. 助けてください. 도와주세요, 란 뜻인데요. 助けます. 도와줍니다의 태형. 助けて의 부탁 표현인 ください. 해주세요를 붙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함께 발음해 볼까요? 助けてください. 좀 더 긴박한 상황에서는 助けて, 도와줘, 살려줘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같이 발음해 볼까요? 助けて. 안나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道に迷ってしまいました. 길을 헤매게 돼버렸습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이죠. 미치는 길이란 말이고요. 니는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마요떼시마이마시다는 헤매게 돼버렸습니다란 말인데요. 마요떼는 마요이마스 헤맵니다의 태형입니다. 시마이마시다는 태형 동사 뒤에 붙여서 무심코 무엇인가를 해버렸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태형 동사에 시마이마시다를 붙이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의 중요 표현인 길을 헤매게 돼버렸습니다의 발음을 연습해 볼까요? 마요 뒤에 한 박자 숨을 멈추고 발음합니다. 道に迷ってしまいました. 네, 그럼 間違えます. 틀립니다를 사용해서 틀려버렸습니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間違えます의 태형은 마치가에 때이고 그 다음에 시마이마시다를 붙여서 마치가에 때 시마이마시다, 틀려버렸습니다가 되는 것이죠? 네, 정답입니다. 이춘경 씨는 답을 틀리지 않았군요. 그리고 사쿠라가 안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마, 도코? 지금 어디? 라는 뜻인데요. 이마는 지금이라는 뜻이고요. 도코는 어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今どこにいますか? 예, 생략으로 친한 사이에 사용하는데요. 문장 끝에 억양을 올려서 발음합니다. 今どこ? 사쿠라의 질문에 안나가 답했습니다. 目の前に郵便局があります. 눈앞에 우체국이 있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目는 눈이란 뜻이고요. の는 명사와 명사를 잇는 조사. 前는 앞이라는 말인데요. 目の前 로 눈앞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니는 조사로 장소를 나타내죠. 유빈격은 우체국이고요. 나는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고 아리마스는 사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럼 뒤는 뭐라고 하나요? 우시로 라고 합니다. 이어서 사쿠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와깟다. 알았어 라는 뜻인데요. 와깟다. 는 알았다는 뜻으로 와카리마스. 압니다의 타형입니다. 타형은 과거와 완료의 표현이죠? 네, 그렇습니다. 타형을 만드는 방법을 기억하시나요? 와카리마스인 경우에는 먼저 마스를 떼고요. 마스 아붐절이 리니까 마스 아붐절이 리일 경우에는 리를 떼고 따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와깟다가 되는 것이죠. 소코니이테? 거기에 있어 라는 뜻인데요. 소코니는 거기에 라는 의미입니다. 소코 거기에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니가 붙은 거죠. 이때는 이마스 있습니다의 태형인데요. 마스를 떼고 테를 붙입니다. 뒤에 구다사이라고 하는 해주세요가 생략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친한 사이에 아주 편하게 쓰는 말이죠. 그럼 제18과 대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道に迷ってしまいました. 길을 헤매게 되어버렸습니다. もしもし, 사쿠라사, 助けてください. 道に迷ってしまいました. 今どこ? 目の前に郵便局があります. 分かった. そこにいて.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もしもし, 사쿠라사, 助けてください. 道に迷ってしまいました. 今どこ? 目の前に郵便局があります. 分かった. そこにいて. 이어서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입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에 나오는 迷ってしまいました, 헤매게 되어버렸습니다의 しまいました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私が教えましょう. 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しまいました는 동사의 태형의 다음에 붙여서 그 동작을 완전히 끝내버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그 동작을 다시 하거나 또 원래로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しまいました는 실수했을 때나 후회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접시를 깼다고 합시다. 깹니다는 割ります입니다. 마스의 아붐절이 리이므로 태형이 되면 왔대가 됩니다. 그리고 しまいました를 붙여서 割ってしまいました 깨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심코 깼다는 뉘앙스를 느낄 수 있죠. 여기까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였습니다. 이어서 의성어 의태어 코너입니다. 오로오로. 오로오로. 이것은 어떤 말이죠? 상정하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당황하거나 안절부절하는 모습입니다. 비슷한 표현을 소개해 볼까요? 으로우로. 으로우로. 어떤 말이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몰라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의성어 의태어, 오늘은 오로오로와 으로우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안나가 오늘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안나의 한마디 코너입니다. 요와 길을 잃으면 파출소에 가면 된다고 들었어. 경찰관이 지도를 보여주면서 길을 가르쳐준대. 네, 제18과 공부 어떠셨는지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道に迷ってしまいました. 길을 헤매게 돼버렸습니다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나가 무사히 사쿠라와 로드리고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많이 기대해 주세요.